역사적인 7.4 공동 성명 발표 45돌세 즈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가 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7.4 공동 성명에 제시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북남 관계 개선과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정일관 들고 나아가야 할 조선 민족 공동의 위대한 강령이라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의 염원과 지향을 실현하려면 이를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